백두산 용청년 사모발전소 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일꾼들과 지휘관, 건설자, 돌격대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 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령의 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비서, 백두산 용청년 사모발전소 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일꾼들과 지휘관, 건설자, 돌격대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전용남 외 13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표창장, 김일성 청년용예상, 김정일 청년용예상, 그리고 명예칭호와 훈장, 메달이 많은 일꾼들과 지휘관, 건설자, 돌격대원들에게 수여됐습니다.